HUBS 턴 온 더 에코라이트.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길었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모두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GS그룹의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G 경영 사례는 바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바로 알맹 상점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Turn on the Eco-Lite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Turn on the Eco-Lite.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턴 온 더 에코라이트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 아직 중간고사가 안 끝나신 분들도 있고 중간 대체 과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 라디오를 들으며 잠깐의 쉼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턴 온 더 에코라이트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 상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알맹 상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망원시장 근처에 위치한 알맹 상점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알맹이는 리필하는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알맹 상점은 리필 스테이션, 친환경 상품 판매, 그리고 커뮤니티 회수센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맹 상점의 이름과 연결되는 리필 스테이션이란 샴푸, 바디워시, 세제 등을 포장재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며 소비자가 개인 포장 용기에 담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알맹 상점은 기성품을 구해 비닐 포장을 벗기는 식의 판매가 아니라 개별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 판매합니다. 상품들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B급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버려지는 상품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맹 상점은 친환경 세제, 비누, 칫솔, 밴드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여러분은 고체 치약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체 치약은 소비자들이 알맹 상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치약과는 다르게 알약처럼 생겨서 양치할 때 입에 넣어 깨물어 씹으면 거품이 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고체 치약을 다 사용해도 플라스틱 껍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체 치약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 알맹 상점에서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커뮤니티 회수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 코너 더 듣고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턴 온 더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수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컵라면 용기 재활용 방법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끼니를 때울 때 먹기 간편한 컵라면을 굉장히 자주 먹죠. 여러분들은 컵라면 용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스티로폼 용기와 종이 용기는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스티로폼 용기는 기름과 국물 자국을 지우기 위해 물로 세척한 후 햇빛에 하루 이상 말려야 합니다. 건조된 용기는 스티로폼으로, 컵라면 뚜껑은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의 일종이지만 재활용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꼭 스티로폼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종이컵라면 용기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종이컵라면 용기는 종이가 국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를 비닐 코팅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종이로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컵라면 뚜껑만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컵라면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컵라면 용기에 라면 국물이 배어있거나 음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컵라면 용기는 재질에 상관없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만약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만약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린다면 쓰레기 백과사전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다양한 물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함께해요. 알맹이 상점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커뮤니티 회수센터입니다. 서울역이 위치한 알맹이 상점 2호점에서는 알맹이 상점의 두 번째 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맹이도 오고 껍데기도 오라 인데요. 망원동에 위치한 알맹이 상점은 리필 제품을 파는 리필 스테이션이라면 서울역이 위치한 알맹이 상점은 자원 회수가 중심인 리사이클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에서는 고객이 직접 가져온 플라스틱 병뚜껑, 커피가루, 우유팩, 양파망 등 종류별로 껍데기를 수거합니다. 망원점에도 상점 한켠에 자원 회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역점과 망원점은 합산 509kg의 자원을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회수한 자원은 다시 재활용되는데요. 플라스틱 병뚜껑은 가방이나 소품을 걸 수 있는 고리로, 커피가루는 화분이나 연필로, 그리고 양파망은 쓸킷이라는 업체에 전달돼 파우치로 재탄생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맹이 상점은 망원시장에서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하지 않고 망원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산품을 리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망원시장에 갈 때 사용할 용기나 장바구니를 불러주면 망원시장에서 포장 없이 알맹이만 살 수 있는 가게를 표시한 지도를 나눠주는데요. 이와 같이 환경보호와 함께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배달음식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며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848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버려지는 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느리더라도 꾸준히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에코라이터가 됩시다.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 보호를 위한 불은 알맹 상점과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 보호를 위한 불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턴온더 에코라이트.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천지인, 저는 헙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